HUBS. 출발 드라마 여행. 매주 수요일 우리를 설레게 했던 드라마들을 만나는 시간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혹시 와 하루만 저 얼굴로 살아보고 싶다 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잘생기고 예쁜 배우들이 나오는 드라마를 볼 때, 또 우연히 텔레비전에서 음악 방송을 보게 되었을 때 종종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 하룻밤 사이에 내 얼굴이 정말 변해 있다면 어떤 기분일 것 같나요? 7살 꼬마 아이가 될 수도 있고 80이 넘은 노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무도 나를 알아보지 못하죠. 이번 주 출발 드라마 여행에서 만나볼 작품은 이런 흥미로운 상상을 다루고 있습니다. 어머, 어떤 작품인지 알 것 같다고요? 설레는 마음은 가라앉히고 우리 노래부터 들어볼까요? 로시 구름. 누가 볼까 봐 겁이 나서 하루를 또 망치는 예민한 척. 그래도 입꼬리는 올라가 너를 볼 때 어떻게 비춰질까 거울을 보네. 장난처럼 다가가 바로 얼어붙어 아이스. 비라도 내렸으면 좋겠다니까 우산 속에라도 숨고 싶네. 왜 이럴까 불편하다. 너의 기분이 궁금해. 말투 표정 걸음걸이까지 보이네. 한 번씩 내뱉는 너의 한숨 걱정은 끝도 없이 쌓여가. 쓸데없는 고민 다 날려버리고 싶다. 하늘에 별이 쏟아질 때까지 아무 얘기 나눌래. 왜 이럴까 불편하다. 너 느리게 가는 구름 같아. Sweet. 네 번째 출발 드라마 여행. 오늘 만나볼 작품은 뷰티 인사이드입니다. 2018년 방영된 드라마 뷰티 인사이드는 얼굴이 바뀌는 여자 한세계와 타인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는 남자 서도재의 생판 초면 로맨스를 그려냈는데요. 얼굴이 바뀌는 사람이라니 상상도 못할 이야기가 아닌가요? 하지만 뷰티 인사이드는 다소 비현실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설정을 유쾌하게 풀어내며 많은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아, 이 드라마가 영화를 리메이크한 작품이라는 사실, 여러분은 혹시 알고 계셨나요? 이 작품의 원작은 2015년 개봉했던 영화 뷰티 인사이드입니다. 저는 원작 영화를 참 재밌게 봤었기 때문에 드라마가 방영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엄청난 기대를 했었는데요. 비슷한 듯 하면서도 또 사이사이 숨어있는 차이점을 찾아보는 재미가 쏠쏠했던 것 같아요. 원 디렉션 퍼펙트 I might never be the one you take home to mother And I might never be the one who brings you flowers But I can be the one tonight When I first saw you from across the room I could tell that you were curious Oh yeah Girl, I hope you're sure what you're looking for Cause I'm not good at making promises But if you like causing trouble up in hotel rooms And if you like having secret little rendezvous If you like to do the things you know that we shouldn't do Then baby, I'm perfect Baby, I'm perfect for you And if you like that hold you anytime you want them But that don't mean that we can't live here in the moment Cause I can be the one you love from time to time When I first saw you from across the room I could tell that you were curious Oh yeah Girl, I hope you're sure what you're looking for Cause I'm not good at making promises And if you like midnight driving with the windows down And if you like going places we can't even pronounce If you like to do whatever you've been dreaming about Baby, you're perfect Baby, you're perfect So let's start right now And if you like cameras flashing every time we go out Oh yeah And if you're looking for someone to write your breakup songs about Baby, I'm perfect And baby, we're perfect If you like causing trouble up in hotel rooms And if you like having secret little rendezvous If you like to do the things you know that we shouldn't do Then baby, I'm perfect Baby, I'm perfect for you And if you like midnight driving with the windows down And if you like going places we can't even pronounce If you like to do whatever you've been dreaming about Baby, you're perfect Baby, you're perfect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아름다움이란 무엇인가요? 누군가는 조각 같은 얼굴과 뛰어난 몸매를 보고 아름답다고 말합니다. 또 다른 누군가는 타인을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 다정한 말투를 아름답다고 표현하죠. 아름다움은 외면의 모습이 될 수도 있고 내면의 모습이 될 수도 있어요. 갑자기 이건 왜 물어보냐고요? 바로 이 드라마가 모든 사람이 가진 아름다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극중 얼굴이 바뀌는 세계는 연예인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가장 중요한 직업이죠. 하지만 얼굴이 바뀌면 아무도 자신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사실에 늘 외로워합니다. 반대로 도제는 타인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세계의 얼굴만은 항상 똑바로 알아보죠. 얼굴이 바뀐 그녀의 모습도 정확하게 찾아냅니다. 어쩌면 도제가 찾아내고 알아본 것은 세계가 가진 내면의 아름다움이 아니었을까요? 겉모습이 아무리 바뀌어도 절대 바뀌지 않는 그녀만의 아름다움 말이에요. 펜타곤 봄눈. 해봐도 되죠. 느낌이 좋아. 그게 그렇게 좋더라고. 하늘이 말도 안 되게 이쁘더라. 그 모든 순간에 날 떠올렸어. 흐르러지게 피어나는 꽃밭에서 봄눈이 올까요? 네가 좋아. 이번 봄에도 어김없이 눈이 쌓였길 표현을 못해 나는 그저 차가운 너른 두성이 날 감싸주는 나의 봄이 되어주오. 따뜻한 너의 앞에선 빙하던 녹아버려. 시간이 야속하지만 별 수 없어. 이 봄이 끝나듯 함께할 수 있다고 그렇게 하기로 난 마음을 먹어버려. 그날 너 말도 알게 반짝반짝 오늘의 스타. 다양한 캐릭터, 다채로운 연기들로 우리를 즐겁게 만드는 스타들을 알아보는 시간. 오늘은 어떤 별이 떴을까요? 오늘 소개할 배우는 세상 모든 역할을 완벽하게 소화하는 배우 서현진 씨입니다. 서현진 씨는 현재 대한민국의 로크 퀸으로 대체 불가능한 배우인데요. 그녀는 2001년 아이돌 그룹 밀크로 데뷔했고 2009년부터 본격적인 배우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2015년 식사를 합시다 2라는 작품에서 백수지 역을 연기하게 되는데요. 이 작품은 그녀에게 터닝포인트가 되었습니다. 이후 또 오해영, 낭만닥터 김사부, 그리고 뷰티 인사이드까지 모든 작품들을 훌륭하게 소화하며 이제는 믿고 보는 배우로 자리 잡았죠. 저는 서현진 씨의 연기를 볼 때면 저게 연기라는 생각이 들지 않더라고요. 마치 그녀가 맡은 캐릭터가 어딘가에서 정말 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럼 서현진 씨가 표현할 새로운 캐릭터 앞으로도 기대하겠습니다. 레드벨벳 우주. 자꾸 마주치는 네 눈빛에 baby baby 왠지 어색해 당한 채 왜이래 고개를 숙여봐도 널 발끝에 맘이 설레 나 두근대 두근대 두근대 네 발이 조금씩 내게로 천천히 오늘 만나본 드라마 뷰티 인사이드는 각자가 가진 내면의 아름다움, 그리고 그것을 알아봐주는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뷰티 인사이드와 같이 즐길 만한 작품을 추천하려 하는데요. 바로 뮤지컬 위키드입니다. 위키드에는 초록색 피부를 가진 마법사 엘파바가 등장합니다. 엘파바는 누구보다 따뜻하고 정의로운 학생이죠. 그러나 얼핏 보기에도 평범하지 않은 외모를 가졌기에 많은 사람들은 그녀를 피합니다. 그런 그녀의 앞에 피에로가 나타나는데요. 피에로는 마치 도제처럼 엘파바가 가진 내면의 아름다움을 알아보고 그녀를 사랑해줍니다. 내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던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정말 로맨틱하고 감사한 일이지 않나요? 아, 너무 외로워지니 노래나 듣고 와야겠어요. 도영, 세정, 별빛이 피면. 다시 걷는 밤 설레는 꿈을 꾸는 날 단둘이 걸어가는 길 So sweet My want to stay 무슨 일이 내게 생긴 거죠 몰래 난 그댈 바라보죠 못돼도 돼요. 다 미워도 돼요. 그런 당신도 사랑하니까. 당신이 아름답지 않으면 아름답지 않은 대로 당신은 완전하니까. 오늘 만나보았던 뷰티 인사이드의 대사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겉모습은 끊임없이 변할지도 몰라요. 젊고 예쁜 모습도 언젠가는 사라지겠죠. 하지만 우리가 가진 내면의 모습, 우리만의 아름다움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누군가는 분명 그 반짝임을 알아봐 줄 거라는 것. 이것만은 꼭 기억하길 바래요. 그럼 다음 주에 우리는 또 다른 드라마로 만나요. 지금까지 제작의 이지원, 기술의 성예은, 저는 이가은이었습니다. HUBS